미네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 남자 어디 없을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고 끝없이 기다려주는 그렇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테리우스, 안소니, 페르젠, 앙드레 같은 그런 남자 어디 없을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남자 어디 없을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여자 주인공처럼 바라봐주고 끝없이 인내해주고 그렇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크리스 에반스, 조셉 고든 레빈 같은 그러면서 콜린 퍼스처럼 섹시한 그런 남자 어디 없을까? 내 운명의 그 사람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볼듯 말듯 알듯 말듯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미네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골목 한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의 팟빵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마포 FM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받는데요. 샵 1007, 1007로 이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담은 손편지도 받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마포 FM 골목 한쪽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유주와 선율의 듀엣곡 보일 듯 말 듯이었습니다. 네. 아, 참 좋은 노래였어요. 분위기 밝고 화사한데요. 그저 왠지 막 봄처녀가 된 그런 느낌? 아, 어디 이런 썸 타줄 남자 어디 없나요? 아, 미네 씨 요새 봄 타는 거죠. 저 봄 너무 타요. 타고 있어요. 네. 봄 타다가 저녁엔 추위 타고 막. 아직 춥죠, 날씨가? 아직 추워요. 네. 네. 살아가면서 누구나 생각했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사랑에 빠지는 설레이는 마음. 그렇죠. 네, 미네 씨는 꿈속에서나 나왔을 법한 그런 인물, 그런 남자 만나보셨어요? 우리 전에 그 출근길 책 한 잔 2회에서 얘기할 때 네. 제가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전 흑역사가 좀 있어서 네. 얘기 네. 한번 썰 풀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썰 거기까지. 하나도 안 풀고요. 썰 안 풉니다 저는. 별로 아 근데 항상 이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흑역사였든 어쨌든 기억에는 항상 좀 미화돼서 기억으로 남는 그런 게 좀 있고 기록을 네. 해도 왜 일기를 써도 네. 좀 약간 미화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만 남기고 좀 그러려고 하는데 기억은 항상 좀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나요. 기억은 그런데 기록은 그렇죠. 네. 기록은 항상 어디서 예, 어디서 그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책방 우리 이제 투어 할 때 책방 이제 다니면서 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좋은 기억은 기록하고 나쁜 기억은 기억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서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하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그런 것도 같고. 미솔 씨는 어떠세요?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꿈만 꾸고 계신가요? 저는 만나는 모든 남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바지만 두르면 다 좋아요. 아, 왜 그래요, 갑자기? 아, 나 이 방송에서 미솔 씨 터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맨날 나만 웃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바지만 두르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1화에서 얘기했던 콩깍지 제조기가 필요한 우리 미솔 씨. 네, 필요해요. 아, 필요하죠. 네. 요즘 봄도 타고 있는데. 그러게요. 봄이 와서 참 긴장이 되네요. 그렇죠. 봄 많이 타거든요. 좀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그죠. 특히 좀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봄을 많이 타지 않나 싶어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네. 네. 어쨌든 우리 모두는 가슴 속에 가장 이상적인 누군가가 한 명씩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 하고 풀 죽어 있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날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봄이 느껴지는 날씨, 싱글이신 여러분께는 따뜻한 연인이, 다정한 커플 분들께는 톡톡 쏘는 즐거움이 되어드릴 골목 한쪽입니다. 아우 상큼해라. 네. 우리 이번에는 어디 다녀왔죠, 미솔 씨? 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출판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경 북카페였습니다. 꽤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네에 있는 약간 공간이 작은 정말 골목 한쪽에 있는 네네. 그런 곳에 다녀왔었죠? 네. 이번에는 약간 큰 데에 가봤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동교동 158-24번지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곳이 네 자리 숫자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오늘도 한번 맞춰보세요. 저희가 이제 상업적 이제 방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명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네, 저희가 볼 땐 이게 연도 같아서 뒤에만 그쵸? 따서 84년이라고 할게요. 아, 84. 혹시 84년생 듣고 계신 분들 84년생 없을까요? 네. 네, 앞에는 뭘까 참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또 한번. 몰라요. 진짜로 그냥 84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갔을 때 사실 저는 그 딱 입구에 있는 그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미솔 씨 기억나시죠? 네. 눈에 확 띄게 적혀있었죠. 그렇죠. 뭐라고 적혀있었죠, 미솔 씨? 책은 문화의 뿌리이자 그 결과이다 라고 간판처럼 딱 적혀있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그 글귀가 생각났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말 맞습니다. 같았는데 네네.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의 중요함을 잘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교육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다 보면은 정말 책을 읽는 학생과 읽지 않은 학생이 확실히 그 차이가 깊이, 생각의 깊이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가요? 성인이 돼서도 대화를 네. 할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과 읽지 않은 사람들이 또 가지는 공통사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참 어린 날에 왜 읽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미솔 씨는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사 모으는 걸 더 좋아하고 맞아요. 저도 네. 좀 그런 거를 좋아는 합니다. 그래서 책을 자꾸만 사게 돼요. 이번에도 가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가 책 소개할 때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영상을 보거나 영화, 드라마를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책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간접적 체험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상상도 해보고 머릿속에 그려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이제 84년 네, 이 북카페는요. 안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은 편집샵, 오른쪽은 카페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꽤 넓게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음료 한 잔씩 하시면서 책을 읽거나 또 책 읽지 않고 지인분들이랑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인이랑 한번 원래 갔었어요. 이 저희가 네네. 방송을 하기 전에 원래 좋아하시는 곳이라고 저를 데려갔는데 마침 저희가 방송에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왠지 느낌이 북카페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름을 보니까 저희가 네. 리스트에 딱 이렇게 정해놨던 곳 중 네. 하나였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냥 책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편집샵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옷이나 선글라스 같은 패션용품, 패션 물품들도 있었고요. 노트, 그리고 북커버, 그리고 북클립? 그런 용품들도 문방구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그래서 저는 이제 구경하면서 제가 좀 약간 지름신을 또 섬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잠시 다녀가셨어요. 정말 많이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책 보면서 저희 이제 페이지 그거 나는 거 뭐라 하죠? 북바인더라는. 북클립. 북클립. 북클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결국 하나 질렀죠. 아, 네. 그 카세트 네.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 나는 네네. 제가 레트로 좀, 스타일에. 맞아요. 저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약간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응답하라 그 네. 시리즈 드라마물도 나오면서 이제 옛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많이들 좀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옛날을 자꾸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테이프는 이제 정말 보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판매도 안 하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샀던 테이프들 이제 재생할 기기도 이제 집에 남아 있지 정말. 않고.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요즘엔 또 차에 타도 차에서도 테이프 꽂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없어진 지 한참 됐죠. 그죠, 그죠. 네. 너무 좀 아쉬운 게 책도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이북이라고 하나요? 네, 그 기계로 보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북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책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요즘은 사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책갈피라고 하죠. 책갈피랑 책 딱 하나씩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책은 어떤 거 샀죠? 아, 이번에 저희 또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또 새로 나와 가지고 이 84년에서만 나온 특수책이었죠. 그거는 네. 예, 이따가 한번 다시 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꾸 이 책방들 골목에 있는 책방들 다니다 보면은 하나씩 자꾸만 사게 돼요. 뭔가 이렇게 기념품 느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올 수 없다고. 또 그래요. 저희가 또 이게 뭐 상업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고 싶어서 사실 가는 걸로 방송 취지가 또 됐었잖아요. 그래서 꼭 책 한 권 그리고 기념품 하나 이렇게는 꼭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모르게. 그죠. 아껴야 되는데 아껴야 잘 사는데 그래서 저는 참 그 자발적 거지다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방면으로 자발적 거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지금 계속 이제 저희가 느낀 이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84년 카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이 84년 카페 같은 경우는 벌써 3대째 운영되고 와. 있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카페는 아니고 원래는 출판사 이름이 84년인 거고요. 네. 네네. 원래 1950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대중 잡지를 발행했던 희망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어지다가 1977년에는 고전 문학 그리고 시를 널리 알리는 해원 출판사 네.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2000년대를 좀 논하고 서브컬처나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책들을 발행하는 89, 아니 89랬나? 제가 또 연도를 바꿀 뻔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려지고 싶어서. 어려지고 싶어서. 제가 어려지고 싶어서. 네. 네. 84년. 이 84년에 출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가 지금 이제 트렌드를 좀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세대를 거치면서 출판사 그쵸.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네네네. 그 당시에 맞는 느낌으로 그쵸. 모습을 바꿔가는 게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또 시대 요즘 시대에 또 맞춰서 이제 카페라는 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그 시대에 맞춰서 너무나도 잘 바꾼다는 센스가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네, 그 트렌드한 느낌이 전시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게 전 또 되게 멋있더라고요.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큐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저도 그 공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 외에도 전시회를 따로 또 연다고도 하죠. 다른 공간에서요? 네네네.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전시회 하는 것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매달 한번 북콘서트 한다는 거 들으셨어요, 미소 씨? 아, 네네. 네, 심야 책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연다고 이번 달에는 이미 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가기 다음 전에. 다음 달에는 한번 가볼까요? 네,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서 다음 달에는 한번 우리 가봅시다. 네네네. 그래서 한번 다녀오면 또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땠는지 아니면 또 거기서 만나뵐 수도 있겠죠. 한번 네. 네, 놀러 오시고요. 또 북콘서트에서는 그냥 책만 읽는 것뿐만 아니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도 막 며칠 일찍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시사회 같은 건가요? 좀 약간 시사회식으로 그냥 이제 또 공간이 약간 넓으면서도 시사회 하기에는 작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담한 그런 느낌이. 네네네. 저희가 다녀왔던 책방들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어가지고 네, 네. 하기에는 좋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 기획력이 돋보이는 장소. 다른 곳들도 그렇지만 예, 그 집중해서 여는 행사들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소소한 재미가 있는 그런 북카페인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시간 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초반에 방송 시작할 때 막 좀 달달한 이야기 했잖아요. 뭔가 좀 달달한 사람 한 명 생겨가지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오래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노래 한 곡 이쯤에서 듣고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의 미소리와 미네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박보람의 해화동, 응답하라 1988의 주제가였죠? 네, 맞아요. 괜히 왜 84년 얘기하니까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왠지 80년대 감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쵸? 기분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 84년 얘기하면 이 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죠. 그렇죠. 조지 오웰의 맞습니다. 1984. 아, 결국에는 그 이름이 나오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찾는 답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가요? 나왔나요? 저희 그러면 조지 오웰의 1984 책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이 그 북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그 조지 오웰 그거 보셨어요? 얼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뭐 3D 프린트식으로. 네네. 네. 그 것도 있었고 책도 이렇게 많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딱 이름을 따신 거를 알아볼 수 있게 책도 들어가자마자 가장 앞쪽에 진열이 맞아요. 되어 있었고. 그죠. 네. 좀 요즘 사회인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시사점이 아주 커진 그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참 그 북카페에 어울리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 한번 날 잡고 가서 그 책 좀 다시 정독하고 싶어요. 그 카페에서. 아, 그 자리에서요? 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책을 읽는 거죠. 이름도 딱 맞고요. 네, 그럼 민혜 씨, 1984 물론 유명한 책이라서 다들 대략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네. 또 정독해 하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정독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책에 대해 살짝 알고 그냥 좀 검색 좀 해보고 왜 그쵸. 남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아는 정도이기 물론 때문에 물론 그것도 네, 의미가 있는 독서 활동이긴 하지만 1984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제목은 1984년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딱 들으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텐데. 맞아요. 왜 하필 84년인지. 그쵸. 네.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작가가 직접 말한 이유는 없고 추정하기를 작품을 썼던 1948년 뒷자리 뒤에 두 자리를 뒤바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원래는 1984년이 아니고 1948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썼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48년에 이 책을 작가가 썼는데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이제 상정을 하기 위해서 84년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그래서 1984년을 전체주의가 극도화된 사회로 가정을 하고 쓴 미래 소설입니다. 멋진 신세계와 더불어 디스토피아를 다룬 대부분의 예술 작품에 영향을 준 원형적인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6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힌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 많이 번역됐네요. 네네. 소설 이후에 그래서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사회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오웰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책에서 또 쓰인 많은 단어들이 또 있었죠. 네. 뭐 빅브라더라든가 뭐 사상경찰, 텔레스크린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된 것 같아요. 그 책 이후로. 네네. 소설에서 등장하고 난 이후로 이제 단어가 되어버렸죠. 만들어낸 말인데도. 그죠. 이 오웰족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 만큼 우리가 또 조지 오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네네. 조지 오웰은 네. 어떤 사람인가요? 네. 조지 오웰은 이제 영국 사람이었죠. 영국 사람이고 언론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좀 책을 예, 또 작가였으니까 원래는 귀족이었대요. 아, 네. 영국 귀족 하면은 왜 그런 블루로얄 이런 거 좀 떠오르지 않나요? 아, 네네. 네, 원래는 귀족이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발적 거지를 선택하신 분이었어요. 재산을 받지 않고 하급 공무원이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 갈 때 막 장학금으로 타서 가고 나중에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성적이 뭐 좀 안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국의 경찰이 돼서 식민지 버마에 갔었고 또 거기에 가서 이제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방면을 본 거죠. 이분은 진짜로 공산주의이기도 했고 또 네. 그의 반대로 또 반공 작가가 돼 보기도 하고. 네,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저쪽 어쨌든 두 가지 면을 다 본 거잖아요. 네. 공산당 내부에서 권력투쟁 다툼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공산당이 추구하는 네, 전체주의에 대해서 약간은 비인간성을 고발하기 네. 위해 쓰여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책이. 네. 예, 네, 그래서 좀 결국은 이 책에서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약간에서 좀 운동, 사회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직접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움직이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책이네요. 네, 한 번쯤 또 사회인이라면 읽어보면은 많은 생각이 드는 책일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 조지 오웰의 1984를 또 얘기하면은 또 비슷한 책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네, 제목이 같죠. 거의 소리가 같은 책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입니다. 네, 1Q84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잘못 읽어서 IQ84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사실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창피해라. Q 나오면 일단 IQ 제일 익숙하니까요. 그죠. IQ가 84면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돌고래 정도인가요? 돌고래도 그거보다 높지 않나? 그런가? 저 아마 제가 듣기로 고양이들이 IQ가 한 90 정도 된다고 높네요. 고양이 꽤 높아요. 똑똑하군요. 엄청 똑똑해요. 이 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은 원래 좀 1인칭 서술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네, 근데 1Q84는 또 3인칭 시점을 사용을 했어요. 아, 네. 좀 독특하게 네네. 서술이 되어 있군요. 네,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소 씨? 이게 참 읽은 지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네, 이 1Q84는 우선 이치큐 하치온이라고 일본어로 읽힙니다. 네네. 근데 이게 1984라는 숫자를 읽는 것과 소리가 같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키는 이 1Q84라는 시간, 또 다른 시간을 1984년과 같이 이렇게 병렬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설로 적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막 연쇄살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자 주인공이 연쇄살인범입니다. 여자예요, 또 주인공이. 예. 네. 그런데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남성들을 골라서 살해를 하는데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노부인의 의뢰를 받아서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유가 있네요. 좀 복수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이 사실 책에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드라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그널. 네. 그 드라마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뭔가 시공을 그 넘나드는 가르는 그런 내용에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게 느껴지는 책일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또 무라카미 하루키는 많은 책들이 참 유명하잖아요. 전 네. 사실 좀 아껴둔 책들이 있어요. 사실 뭐 안 읽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좀 좋아하는 책? 네, 아껴두고 좀 있다가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안 봤다고 하면은 와 너 아직 그래도 살면서 즐길 게 남아있구나. 네네네. 아껴놓는 그 느낌. 네, 아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올해에는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키 책들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죠. 근데 비현실적인 설정들이 있는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애프터다크라는 책에서도 이런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아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네. 함께 들어있는 그래서 시공간 그런 주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괜히 요즘 더. 아, 네. 그리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시간과 공간. 맞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는. 그렇죠. 근데 그걸 넘나들 수 있다는 건 정말 자유를 넘어서서 이제 초인적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다룬 드라마나 영화나 책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날 잡고 1Q84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북카페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거 세 권이에요. 아, 벌써 세 권 읽어야 되네요. 이게 두꺼운 책 세 권. 아, 저 그렇구나. 아, 맞다. 이거 정말 시리즈로 돼 있죠. 네네. 네네. 이거 막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 아, 드디어 이 세 권을 다 끝냈다면서 네, 서평 남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그 서평을 저의 이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화이팅. 네, 화이팅. 저희 또 레미제라블에서 이 노래가 왠지 오늘 주제는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 OST 한번 틀어보려고 해요. 네, 한번 저희 원데이 모어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모어 Another day, another destiny. This never-ending road to Calvary. These men who seem to know my crime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 one day more. I did not live until today. How can I live when we are parted? One day more. Tomorrow you'll be worlds away. And yet with you my world has started. One more day all on my own. Will we ever meet again? One more day with him not caring. I was born to be with him. What a life I might have known. And I swear I will be true. But he never saw me. Before the storm, do I follow where she goes? At the barricades of freedom, shall I join my brothers there? When our ranks begin to fall, do I stay? Do I dare? Will you take your place with me? The time. They will wet themselves with blood. Watch him run amok. Catch him as a fool. Never know your luck when there's a free for all. Here's a little dip. There a little touch. Most of them are gone, so they won't miss much. One day two, and you can give me a flag of freedom. Every man will be a king. My place is here, I fight with you. One day more, we will join these people's heroes. We will know where they go. We will learn their little secrets. We will know the things. One day more, watch them run away. Catch them as a fool. Never know your life when there's a rainbow. Tomorrow is the judgment day. Tomorrow we'll discover what our God in heaven has in store. One more dawn, one more day, one day 네, 여러분은 지금 마포 FM 골목 한쪽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레미제라블의 OST 원데이 모어 함께 듣고 오셨어요. 와, 웅장해요, 역시. 네, 저는 이 노래가 좋은 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시작하다가 네. 갑자기 하나가 되는 여러 명이 하나가 되는 그 웅장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영화 보셨죠, 미솔 씨? 네, 영화 보면서도 이 음악이 나올 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일렁이면서 맞아요. 아, 우리 너무 오늘 좀 반사회적인 느낌인가요?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사회적인 거죠. 아, 너무나 사회적인 거죠. 아, 저희 이제 또 내용이 오늘 좀 아무래도 사회운동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음악까지 참 분위기 타네요. 그러게요. 사랑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사랑 얘기인데 아, 좀 이런 내용으로 했어야 되나. 근데 좀 그 사랑 얘기로 들뜨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양면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맞습니다. 이런 양면 테이프 같은 여자들. 아, 이 드립 어떡하지 진짜.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드립을 아, 좀 자주 칩니다. 상상도 못한 드립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네. 아, 네, 좋죠. 예, 이렇게 레미제라블도 좀 괜찮은 책이기도 하고 책도 있어요. 저는 책도 구입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책도 구입을 해서 지금 아직 읽고는 있지 않지만 역시 왜냐하면 아직 읽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 책을 영어판으로 샀어요. 영문으로 사셨어요? 네, 영문을 원본으로 사가지고 원서를 샀더니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네, 시간 좀 걸리겠네요. 네, 시간 좀 걸릴 것 기다려봅니다. 같습니다. 기다려봅니다. 네, 한번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네, 후기 부탁해요. 네. 방송에서.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그때 저희가 84년 북카페에 가서 제가 또 구입한 책이 하나 있었죠.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희가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책의 색이 너무 예뻐요. 네, 책이 참 예뻐요. 핑크색 우리 미네 씨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예쁜 표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책장을 펼쳐보면 가슴 아픈 그렇죠. 이야기가 또 숨어있는 책이죠.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냥 핑크색에서 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윤동주 시인 책을 이제 다시 발행한 거잖아요. 네. 시집을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거를 그쵸. 올해 2월에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네. 다시 발행을 했는데 여기 카페, 북카페 84년에서만 파는 한정판. 스페셜 버전. 그쵸. 스페셜 버전이어서 또 그런 거예요. 리미티드. 하, 그 단어만 들으면 난 왜 이렇게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렀습니다. 네. 리미티드에 심지어 핑크잖아요. 이건 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눈 반짝반짝. 이거. 파란 표지는 계속 발행이 될 텐데 이 핑크색은 저희가 갔더니 84년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네. 그래서 책은 구입을 했으니 이제 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마 아실 거예요. 윤동주 시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는 영화를 또 개봉을 해서 네네.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 그러면 몇 살이죠, 그게? 27살,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죠. 28살이면 지금 저희보다도 젊은 거네요. 더 어린 거죠, 네. 와,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 옛날 역사 생각을 하면은 참 네. 마음 아픈 일이 많았어요. 아까 네네, 저희 또 사회주의자 조지 오웰 얘기했었잖아요. 전 코너에서. 그분도 47세까지밖에. 네. 네. 요절이죠. 나름 47세면 한창. 한창이죠. 요즘은. 그렇죠. 네. 작가는 참 아까운 작가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작품을 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영화 개봉한 것에서는 이제 네. 윤동주와 송몽규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그 동주와 몽규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영화로 다루느라 그걸 또 표현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인공분들은 그걸 이제 몸소 표현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많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는 내내 정말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되는 장면이 또 묘사가 됩니다. 이 책은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 졸업 기념으로 출간하려 한 19편의 시를 책 안에 일부로 묶었고 그 외의 시와 동시는 2부 그 외의 시로 묶여 있습니다. 5편의 산문은 3부로 뒤에 실려 있고요. 이 시들이 적혀진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작품이 너무 많아서 가나다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책 안에는.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시집을 샀는데 이걸 또 한번 안 읽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소 씨? 그렇죠. 한, 네, 한번 또 미소 씨 목소리가 또 이렇게 또 책 읽기에 굉장히 좋은 다운된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전, 아, 나는 좀 하이톤이잖아. 그래서 저는 화가라는 목소리. 네, 네, 그 목소리로 한번 우리 오늘 좀 주제에 맞게. 우리 원래 주제는 사실 사회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랑 얘기잖아요. 또 윤동주 시인이 쓴 내용 중에 사랑 이야기가 담긴 시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영화 속에 유일하게 동주가 여자 등장인 여성 등장 인물과 눈을 맞추고 이렇게 미소를 짓는 장면이 나타나요. 시종일관 슬프다가 딱 그 부분에 이제 핑크빛이 딱 번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등장했던 시. 네, 그러면 윤동주 시인의 사랑스런 추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때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날의 속을 속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차가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내용이 참 좀 설레었으면 좋겠는데 미소 씨 정말 다운돼요. 아, 근데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아, 왠지 참 슬프네요. 네, 슬펐습니다. 더군다나 젊음뿐이었던 삶이었기에 윤동주 시인의 삶이 그래서 이 시가 전 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요. 20대면은 한참 불같은 사랑 하면서 막 한참 싸우기도 하고 좀 또 달달하기도 하고 그래야 그쵸.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유일한 꿈이었던 시인이 되는 것조차 녹록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 윤동주 시인과 지금 한참 사랑을 꿈꾸고 있을 사람들에게 한번 달달한 음악 틀어드리면서 순수한 사랑 한번 해보자고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I love crazy.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like I've been searching my whole life to find my own place. And maybe it's the party talking or the chocolate fondue. But with you, I found my place. I see your face, and it's nothing like I've ever known before. Love is an open door. Love is an open door. Crazy. What? We finish each other's sandwiches. That's what I was gonna say. I've never met someone who thinks so much like me. Jinx again. Our mental synchronization can have but one explanation. You and I were just meant to be.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네, 영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Love's an Open Door 이라는 노래였죠. 아우, 제가 아주 박하게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상큼하게 업시켜주는 노래였습니다. 네, 이런 애니메이션 노래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사람을 순수해지게 만드는 느낌? 네. 그런,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울왕국이 또 좀 약간 대세가 됐었죠. 한동안. 어, 어마어마했죠. 레리코. 네, 맞아요. 레리코 그 노래는 정말 몇천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할로윈 데이 같은 때 네.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드레스를. 겨울 되면 노래 많이 듣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가 될 만큼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고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죠, 맞아요. 남아서 네네 네. 후속편도 계속 기대가 되는 영화고요. 이쯤 돼서 저희 한번 또 소개해야 될 게 있죠. 네, 골목 한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facebook.com/하시고 gmhz2016 하시면 됩니다. 네, 이 gmhz가 그냥 골목 한쪽 이니셜이에요. 네네. 한글 발음 그대로 초성을 딴 이름이고요. 그 같은 이메일 주소 gmhz2016@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읽겠습니다. 네. 이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에는요. 저희 이제 방송에 대한 피드백도 주셔도 되고 뭐 좋은 책방 아시는 곳 있으시면은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게스트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방송 참여 원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윤동주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84년 북카페에서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페이스북에서 댓글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네. 아, 저는 이거 놓친 게 좀 아까워요. 저번 달에 했었는데. 네, 네. 맞아요. 네. 댓글 이벤트가 뭐였냐면 이 시집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그런 댓글 이벤트였어요. 뭐 보기가 있었죠? 네, 보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좀 달달합니다. 저희 지금 주제와 맞게 1번 썸남 썸녀, 2번 남친 여친, 3번 가족, 4번 선생님이나 제자, 5번 하상욱 시인, 6번 여기서 빵 터지는 거죠? 뭐죠? 하상욱 시인. 그러니까 시인이니까 요즘 대세 시인이니까 또 나왔던 예. 것 같습니다. 6번 코난 오브라이언. 이것도 난데 없네요. 그죠?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7번은 이제 기타. 이게 이 외에 보기 외에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혹시 미솔 씨는 만약에 이 댓글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면 누구에게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저는 윤동주의 순수함을 닮은 유아인 씨께 이 시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심이 좀 담긴 것 같은데. 사심이 담겼죠. 그렇죠. 네. 담겼죠. 코난 오브라이언에게 주는 것보단 쉬울 것 같은데요. 아, 아무래도 그렇죠. 국내에 있잖아 적어도. 네네. 네. 가셨죠 오브라이언 씨. 그러니까요. 미국으로 다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혜 씨는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저도 사심을 가득 담아서. 네. 이종석 씨? 박보검 씨? 괜찮네요. 아, 좋다 좋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이 둘 중에 한 분. 저는 유일하게 유한 씨에게 이걸 주고 싶습니다. 아, 좋죠. 네. 일편단심이라고 할게요. 아, 전 또 그러면 이편단심인가요? 이편다심. 다심? 아, 미대 씨 응용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여기 유한 씨에게 했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 동주를 찍은 이준익 감독이 바로 얼마 전에 또 사도세자 이야기를 담은 사도도 같이 감독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두 영화를 가지고 공통점이 있다고 신문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동주는 강하늘, 박정민 등 젊은 배우들이 출연한 저예산 흑백 영화고 지난해 개봉한 사도는 송강호, 유아인 등 스타가 출연한 화려한 시대극이었죠. 윤동주와 사도세자는 모두 만 27세에 죽었습니다. 윤동주는 항일운동의 혐의 후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옥살을 했는데 생체실험을 당했다는 정황까지 있었고요.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 다들 아시겠지만 뒤주에 갇힌 뒤 8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 참 마음 아픈 얘기들이에요. 네, 요절한 두 인물이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동주는 시대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세대의 간극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고통받은 거죠. 네, 본인의 의지와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꿈을 또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이 이루지 못했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 두 개 다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못 봤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한국인으로서 봐야 되는 영화인데 좀 제가 가슴이 여려요. 귀향도 저는 그래서 보기 그쵸? 힘들 것 같아서. 네, 귀향도 특히나 또 한국인 여자로서 네네. 보고 싶은 영화인데 너무 보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이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의 마지막을 좀 읽어드리면 가혹한 시대 상황, 세대 간극에 놓인 채 죽음에 이른 옛 청년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청년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 맞네요. 정말 표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네요. 그죠. 사실 그게 걱정돼서 못 보고는 있지만 아, 저 올해 안에는 그거 3개 딱 보려고 버킷리스트에는 넣어놨어요. 네. 올해의 버킷리스트. 네, 올해의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영화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은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든 시간은 만들면 있는 건데 자꾸 없다는 핑계로 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또 젊은 시대에 가신 이분들이 저희 나이였다면 지금의 우리 나이였다면 그렇게 시간 없다고 하면서 안 봤을까? 또 그런 생각으로 반성도 하게 돼요. 네, 숨가쁘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도 짬짬이 이제 시간을 내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활기차게 열심히 그리고 행동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골목 한쪽이 또 되도록 노력해보자고요. 변화가 생길 때 변하고 변심자와 같이 변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로다. 아, 아니로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표라. 폭풍을 겪고 동료를 모르는 사랑은 모든 방황하는 배의 북두칠성이로다. 사랑은 세월의 놀림감은 아니라 장밋빛 입술과 뺨은 세월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사랑은 짧은 시일에 변치 않고 심판일까지 견디어 나가느니라.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16번 중에 나온 구절이었는데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변화 그리고 빠른 두뇌회전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는 참 대조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리 시작되고 빨리 식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변화는 변화로 받아들이되 그 안의 중심,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거대한 축은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굳게 단단하게 세워두어야 할 것 같아요. 꽃샘 추위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마포구 가족 여러분들 자켓 꼭 여미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골목 한쪽의 끝곡은 좀 달달한 곡으로 준비해봤고요. 진행의 민혜와 미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두 끝에